죄와 벌은 한 줄기에서 자란다. 박근혜 역도의 집권 4년 죄악을 단죄하는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4년 전 2월 25일은 천하의 요괴 박근혜가 비열한 여론 조작과 민심 기만의 정치 쿠데타로 청와대를 강탈한 날이다. 박근혜로서는 올해 이날에도 청와대 환관들과 핫바지 장관들에게 둘러싸여 포도주가 아닌 백성의 피눈물로 축배자를 들이키며 악마의 마술 집행이 마냥 권력을 휘둘러온 4년간의 치적에 도취되어 시시낙낙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 가련한 박근혜는 수백만 촛불의 바다에 포위된 청와대의 안방에 갇혀 미구하여 죄수복을 입고 수인차에 올라타야 할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며 축배가 아닌 피눈물의 고배를 마시고 있을 테니 이런 것을 두고 죄가 돌았다고 한다. 박근혜 역도의 집권 4년은 온결의의 통일 염원을 난도질한 분노와 경악의 4년, 남조선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악몽과 지옥의 4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서슴없이 팔아먹은 수치와 오욕의 4년이었다. 세계 정치사의 악명을 떨친 통치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박근혜와 같이 집권 4년 기간 그렇듯 어마어마한 만고 죄악을 저지른 특급 범죄자는 일찍이 없었다. 역사의 심판은 엄정하고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이거니 박근혜는 재년이 산처럼 쌓고 쌓아온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륜적 죄악의 무게에 스스로 눌리워 운명의 칠성판에 나자빠지게 된 것이다. 하늘의 죄를 짓고 천벌을 받다. 예로부터 하늘에 꺼리는 짓을 하면 벼락을 맞는다고 하였다. 괴뢰 역적들은 제 아무리 외세를 믿고 거들먹거려도 이 하늘을 이고 사는 목숨이라는 것을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청와대 지붕이 아무리 삼각산만큼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매라는 것을 모르는 박근혜는 대통령 본거지를 쓰자마자 지난날 평양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쥐어짜던 일이 언젠가 싶게 대결의 도깃발을 드러내었다. 역대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지 100일도 되기 전에 우리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에 대하여 북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이다고 짓거려대기 시작하여 집권 4년간 공개 장소에서만도 무려 수백 차례에 걸쳐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무엄하게 걸거드는 망발들을 죄처댔다. 지어 집권 저태에 괴뢰군부 호전광들과 작당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이르는 것마다에 모셔져 있는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들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짜놓았는가 하면 제거 우선 순위 목록까지 작성하며 제 죽을지 모르고 날쳐댔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에서 그 무슨 국정에 관한 연설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북 정권 교체까지 공개적으로 떠들어대어 리성마저 잃은 박근혜, 전형적인 공포 선동, 가슴 섬직한 반공 연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동족 대결에 완전히 환장한 이 악당녀는 잠수작전, 집무실 타격, 평양 점령과 같은 섬뜩한 대결 망언을 막은 내뱉으면서 우리의 존엄과 제도에 공공연히 도전에 나섰다. 역대 괴뢰 역적들 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시비 충상하지 않은 자 없었지만 박근혜년처럼 이렇듯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도전에 나선 대역적은 일찍이 없었다. 미국 상전들조차 괴뢰들에게 잠수작전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 북조선을 자극하였다고 닭달질을 한 사실은 역도의 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주고 있다. 년의 히스테리는 지난해 10월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 데서 절정을 이루었는 바 선무당이 년의 불길한 앞날을 점쳐주지 않았는가 싶게 이상하리만큼 개거품을 물고 최후 발작 증세를 보였다. 핵무기 개발 폭이니 금주림과 포갑이니 북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인 통치의 종식이니 뭐냐며 악의에 찬 배설물을 토해내는 꼬락서니는 똥개가 죽기 전에 끼끈한 것을 싸지르는 모양 그대로였다. 박근혜 역도가 한갓 선무당에게 놀아나다가 오늘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만 생각한다면 아직도 재년의 죄악 중의 죄악과 파멸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불쌍한 천치라 해야 할 것이다. 우매한 박근혜는 감옥에 가든 지역에 가든 똑바로 알고 가야 한다. 그것은 악담의 배설구로 사용된 그 입이 재앙을 몰아오는 대문이 되었고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나풀거린 독사의 혓바닥이 지목을 베는 칼이 되었으며 하늘에 해댄 주먹질이 천심의 무자비한 철퇴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불을 즐기던 끝에 화영대에 오르다. 박근혜가 화사한 옷을 조석으로 갈아입으며 교태를 뽐내는 것도 눈꼬리시지만 더욱 눈뜨고 보지 못할 꼬락서리는 훅 불면 날아갈 빼빼마른 몸뚱이에 괴뢰군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최전방을 싸다리며 전장을 선동하는 모양이었다. 취임한 지 불과 한 주일도 못되어 악력 높은 기리졸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개시하는 것으로 호전적 정체를 드러낸 역도녀는 지난 4년 동안 상전과 야파여 각종 명목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전쟁 연습들을 연 평균 40여 차례나 벌려놓고 여기에 백수십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괴뢰군 병력을 투입하면서 동족 대결에 미쳐 날뛰었다. 또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핵 항공모함들인 조지 워싱턴호, 니미츠호, 로날드 레간호, 스테니스호, 핵 잠수함들인 오하이오호, 브레모턴호, 콜럼부스호, 올림피아호, 노스캐롤라이너호, 미시시피호와 함께 핵 전략 폭격기들인 B-1B, B-2, B-52를 비롯한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여 핵 타격 실동 훈련을 벌림으로써 추악한 전쟁 광려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상전과 공모 결탁하여 작전계획 501호, 맞춤형 억제 전략, 4D 작전계획 등 이전 정권 시기에는 논의 단계에 있었거나 제기되지조차 않았던 새로운 북침 핵전쟁 각본들을 작성 완성하여 실전 연습들에 적용하였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북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를 가지라고 고화되면서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를 군사분계선 지역 상공에 진입시켰으며 10월에는 대규모 해상합동군사 연습에 핵 항공모함 등 각종 함선과 비행기들을 비롯하여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 해역에 끌어들여 무분별한 선제타격 훈련까지 발광적으로 벌려놓았다. 사드라는 미국의 괴물을 제 집안에 끌어들이기로 한 것은 천하매국노 박근혜 년의 최악의 치적일 것이다. 동족을 해칠 수만 있다면 온 남조선 땅을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처참한 핵전쟁터로 만드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대결 광료의 망동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어디에서 닥쳐올지 모를 무서운 핵참화를 고스란히 들쓰게 되었다. 박근혜 역적 패당의 집요한 북침전쟁 야망과 무분별한 호전망동은 우리의 자비적 핵 억제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100배로 강화해주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비상히 높여주는 결과말을 낳았다. 그렇게도 불을 즐기던 박근혜가 지금 역사의 화영대우에 오른 것은 호전 광료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대결 미치광이 제도끼로 재발등을 찍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시정일관한 입장이다. 하기에 우리는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결의의 통일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마다 획기적인 방안과 대범한 제안을 내놓았다.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며 동포에게 따뜻한 손길도 내밀었다. 그러나 이 모든 뜨거운 진정과 아량이 대결 광려에게는 마이동풍이었다.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다짜고짜 위장평화공세니 진정성 없는 대화니 하고 마구 헐뜯었다. 나중에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북남 군사당국 회담 제안마저 그것은 남남 갈등과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균열을 노린 것이라고 걸거들면서 거부하였다. 대결 정책 처리와 북남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 강화 조치를 물고 늘어지는 한편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느니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제재라느니 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북비핵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고하됐다. 이역도는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 때마다 히스테리적인 대결 관계를 부리면서 국제 공조로 북정권이 붕괴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마구 씨버려 대다 못해 우리 주민들을 향해 탈북을 선동하는 망동까지 부려댔다. 6.15의 옥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해버린 것은 역도의 대결 광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악명 높은 5.24 조치를 꾸며내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조리 가로막았던 이명박 역도조차 감히 어쩌지 못한 개성공업지구가 일개 돌파리 무당의 잠꼬대 소리에 넘어간 박근혜 역도에 의해 동음을 멈춘 것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개성공업지구의 명줄을 걸고 있던 수많은 남측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파산되거나 령세 기업으로 전락되었으며 20여만 명의 남측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한지에 나앉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언론들은 남북관계를 암흑시대로 돌려놓은 최악의 실책, 스스로 전쟁을 불러오는 자해적 행위라고 비난하였고 개성공업지구 남조선 기업가들은 박근혜가 입주 기업들의 핵폭탄을 떨구었다, 중소기업들의 밥줄을 끊었다, 북에 하나를 주지 않으려고 수백을 손해보는 머저리 짓을 하였다,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남 제재라고 울분을 터치었다. 남조선 경제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박근혜의 북남경제협력 파탄책 등으로 남조선이 입은 직접적 및 간접적 피해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제도끼로 재발등을 찍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늑다리 상판되기에 주름을 펴는 데는 온 신경을 쏟아 부을지언정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고 통일 오작교를 놓는 일에 흑한삽 은 적도 없는 년이 언민족의 피와 땀으로 무르익힌 통일의 고귀한 결실들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관계의 길목에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 결의의 운명을 농락한 그 만고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 수 없다. 파쇼의 칼날이 제 목에 돌아오다. 박근혜 역도는 청와대의 또아리를 틀자마자 애비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탑습하여 포악한 독재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살기 띤 파쇼화의 서막을 열었다. 청와대와 정보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 기무사령부 등 파쇼 권력기관들의 유신의 때가 묻고 살인마 기질을 가진 극우 보수깡패들을 공포정치에 돌격돼 파수병으로 들여앉히고 정보원의 감시기능과 검찰의 포갑권능을 대폭 확대하여 제2의 유신 암흑기를 몰아왔다. 그리고 수하졸개들에게 진독의 야성으로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을 때까지 놓지 말라는 서슬푸른 독설을 내뱉으며 파쇼 포가배로 내몰았고 제 벨통에 맞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렸다. 백주에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내란 음모죄로 강제 해산당하고 자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언론인 자주민보가 강제 폐간되었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요구해온 수많은 각계층 단체들이 해충과도 같은 존재, 내부의 적, 리적단체로 매도되고 3천여 개의 문화단체와 근 1만여의 문화예술인들이 여시찰 명단에 올라 온갖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받는 참혹한 현실이 펼쳐졌다. 1930년대 전 유럽을 휩쓸던 나치스 히틀러의 피비린 광기와 1950년대 미국 전역에 휘몰아치던 메카시즘을 연상케 하는 마녀사냥, 빨갱이 사냥이 종북 숙청의 간판 밑에 공공연히 감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신독재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파슈탄압의 도구로 되어온 악명높은 보안법도 모자라 반인권적인 정치사찰 행위를 합법화한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연이어 조작하여 온 남녘당을 철창없는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거리와 광장들에 살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운 독성 최루액이 차고 넘치고 고령의 백남기농민이 파쇼경찰이 직사로 쏘아대는 물대포에 맞아 야수적으로 살해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2015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 사이에 만도 박근혜 역단은 파쇼경찰을 내몰아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나선 각계층 주민들에게 7만 9천여 리터의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그 양은 5월 1일 하룻밤에만도 무려 4만 리터에 달하였고 이 기간에 살포한 독성 최루액은 700여 리터로서 그 전의 총 사용량의 3.7배에 이르렀다. 남조선 인민들이 박근혜 집권 4년은 먹고 살기 힘들어 살 수가 없고 폭압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4년이었다고 단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악은 악으로 망하고 남자비가 제자비 되는 법이다. 4년간의 파쇼 암흑기를 펼쳐놓고 폭압의 칼을 마구 휘둘러온 청와대 악녀의 짓들이란 악행을 과연 어떻게 해야 후련히 결선할 수 있겠는가? 이 피서린 질문에 투쟁의 촛불광장에 설치되었던 단두대가 명백한 대답을 주고 있다. 인륜을 짓밟은 죄악, 천심이 용서치 않다. 미친 할미 꿰진 창호지 구멍으로 남의 집 대문을 흉본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의 집권 4년은 반민족 악정으로 제 집안을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공화국의 밝은 햇빛을 가리우기 위해 발광해온 특등인권 범죄자의 추악한 행적으로 올룩지어 있다. 년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탐욕과 부하방탕, 뇌물협잡질과 동족 대결에 미쳐 돌아가는 사이 남조선은 국가 채무가 역대 최고인 1조 1,700억 달러로 치솟고 실업자 수는 집권 첫 해에 비해 23.3% 늘어난 452만 명에 이르렀으며 반실업자 수는 무려 1,000만 명, 청년 실업률은 34.6%로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체 주민 세대의 47%인 852만 세대가 새빵, 쪽빵, 비닐집, 반잣집, 지맘 등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최저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572만 명의 절대 빈곤층이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으며 자살자가 꼬리를 물고 있다.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차디찬 바다 속에 수장시킨 세월호 대참사와 메르스 대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박근혜 역도의 고의적인 집단 학살 범죄들은 세인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남조선을 천대미문의 황량한 인권 폐허지대,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인 박근혜는 망조가든 제 집안 꼴은 당반 위에 올려놓고 온 세상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인민사랑의 화원인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헐뜯어댔다. 눈이 짝이지고 입만 터지면 북인권 실상이니 북주민의 불행한 삶이니 하고 동적을 헐뜯느라 말라꽹이 몸의 진액을 다 뽑아내다 못해 전임자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던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외세의 반공화국 모략기구를 집안마당에 끌어들이는 망령짓도 서슴지 않았다. 내연의 광증은 지난해 3월 무려 12여 년 동안이나 국회의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던 문서장을 끄집어내어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북인권법을 끝끝내 조작한 데서 극치를 이루었다. 박근혜의 닭대가리 언어 창고에는 애당초 가정, 화목, 정과 같은 따뜻한 언어가 없다. 애비애미가 총에 맞아 돼지고 형제들 간에 서로 물고 뜯으며 자란 변태적인 가정 환경에다 시집도 못 가고 아이도 낳아보지 못해 모성애라는 것도 모르는 박근혜가 인종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증오하고 혈육도를 갈라놓는 데서 동물적 쾌락을 느끼는 야만적 기질을 체질로 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해야 할 것이다. 집권 저태에 아홉 명의 우리 청소년들을 남조선에 끌어가려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간 사냥을 개시한 박근혜 역단은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죄처되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작전 때마다 청와대 지하 방공호에 틀고 앉아 직접 지휘 조종하는 등 치마두른 깡패 두목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 악녀는 지난해 해외에서 근무하던 12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을 백주에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하여 끌고 가고는 한 해가 가까워오는 오늘까지도 그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피시키고 몸서리치는 정신육체적 고통과 박해,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로 귀순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말끝마다 인권과 인도주의, 리산가족 문제에 대해 떠들어대는 박근혜 역도의 추악한 진면모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인권을 떠버리던 악마의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남조선에서 청와대를 활활 태울 듯 다번지는 촛불바다는 박근혜 악녀에게 무참히 짓밟힌 인권을 되찾고 가증스러운 악귀를 인간 세상에서 쫓아버리기 위한 거세찬 불길이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 청와대 악녀가 만고의 이 진리를 이제 와서 아무리 통절히 깨닫는다 해도 이미 저승길에 들어선 파멸적 운명을 되돌려 세우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국제 정치 창녀의 말로 길거리 창녀보다 비참하다. 가장 불우한 때, 가장 즐거웠던 때를 회상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고 하였다. 이 시각 박근혜는 밤에는 촛불 시위의 격로한 함성이 귓절을 때리고 낮에는 까마귀의 까옥 소리만 청승맞게 들려오는 청와대에서 독수공방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를 가장 슬픈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취임 후 첫 해외 나들이로 미국 상전에게 달려가 온갖 교태를 부리며 혈맹이니 우정이니 하며 추파를 던지자 입이 해볼 쭉 벌어진 오바마가 실외 프로세스는 몇 해 동안 내가 해온 것과 비슷하다고 잔당을 두드려줄 때 군 서방의 애무에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는가. 세월호 대참사로 온 남조선 땅에 곡성이 차넘치고 있을 때 풍악을 울리며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여 화사한 옷을 떨쳐입고 봄바람에 취한 장녀마냥 꼬리를 치던 일.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리퍼트가 정의의 칼세례를 받게 되자 속이 덜컹하여 해외 행각을 마치는 길로 황황히 병원에 달려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던 일. 전시작전 통제권을 무기한 돌려받지 못하겠노라고 상전에게 찰찰 매달려 마침내 약속을 받아내었을 때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 날뛰던 일들이 창녀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흘러갈 것이다. 일본 상전과의 정치적 치정관계 또한 애잡자란 향수를 자아낼 것이다. 몇 푼의 돈을 받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백지화해주는 천벌맞을 짓을 저지르고도 역사의 아픔을 달래는 외교적 결실을 이루었다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특대형 추문 사건의 혼란상을 틈타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잽싸게 체결하여 미일 상전을 흡족하게 해준 것을 비롯하여 지난 4년간 과시 특등 일본인 다카키 마사오의 딸답게 살아왔다는 남다른 자부심이 반영료로 하여금 수치가 무엇인지 끝끝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가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 생각해 볼수록 미일 상전들이란 괘씸하기 짝이 없는 서방들이다. 그렇게도 몸과 마음 다 바쳐 주인들을 섬겨온 장녀가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데 한때 살이라도 베줄 듯이 노죽을 부리던 군소방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내일같이 현해탄과 태평양 건너로 SOS 신호를 안타깝게 발신해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럴 수밖에. 이미 미국은 남조선 전역에서 활활 타오르는 무서운 촛불 기세를 보고 이미 정치적 운명이 끝장난 박근혜를 살릴 방도가 없으며 설사 살려놓았댔자 미국의 리익에 도움이 될 것은 꼬물 만큼도 없다고 결론 지어버렸다. 그리고는 박근혜의 퇴진을 늦추어서 얻을 것은 없다. 지체 없이 다음 기 대통령을 뽑는 것이 좋다고 공개적으로 떠들며 박근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렇듯 남조선 민심뿐 아니라 미일 상전들로부터도 완전히 배척당한 박근혜를 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줄 것은 다 주고 뺨 맞는 창녀의 신세라고 저소하고 있다. 죄와 벌은 한 줄기에서 자란다. 동족 대결과 4대 매국, 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을 일삼아온 역대 괴뢰 통치배들의 말로란 하나같이 비참하였다. 그러나 만고역적 박근혜 역도란 민족 앞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 가장 수치스러운 운명에 처하였다. 온 결례는 우리 민족사에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독사가 삐어져 나와 만고 해악을 끼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역도년에게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주로만 징벌을 내리고야 말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2월 25일 평양.